격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2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려뉴신문,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라오스통신, 미국의 인터넷통신 NK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레딧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수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종숙 평양 제4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가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 국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올렸습니다.